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네 번째 같이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사모해야 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제대로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은 것, 또한 의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보다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더욱 큰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어떤 믿음의 본이 되고자 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처럼 믿겠다. 나는 누구처럼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은 롤모델로 삼아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겸손하여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몇 가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는 그런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끝머리 오면은 그러므로 이것을 그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인간적 상황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상황으로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는다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거기까지가 내가 가야 될 자리다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때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거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그런 사건을 이미 경험했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늘 그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믿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내려치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정말 큰 대주가 보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또 보면은 견고하여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예? 바람이 세차게 풍랑이 치면은 뭐든지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뽑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보십시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믿음을 비교해서 자꾸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것을 하나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 믿음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나타낸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니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요 또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충분한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 이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